않았어. 너의 얼굴 다시 볼 줄 정말 몰랐어. 내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 묻어둔 채 여지껏 그리워하며 아파했었지. 돌아보면 미소 띈 얼굴로 나 바라보며 항상 뒤에 서 있는 것 같아. 어지러운 이 기분에 홀로 밤을 새며 아직 남은 그대 흔적에 울곤 했지. 이제 말해줘 내가 뭘 잘못했는지. 이제 말해줘 내가 부족했던 건지. 정말 그대를 미치도록 원했어. 그대 다시 볼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해왔어. 이렇게 내가 죽을 것만 같은데 이젠 그대가 내게 올 순 없나요. 혼자서도 잘해낼 수 있다고 너 없이도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다짐하며 오지 않는 잠을 청해봐도 네 말투 네 표정만 또렷이 떠올라. 이제 말해줘 내가 뭘 잘못했는지. 이제 말해줘 내가 부족했던 건지. 정말 그대를 미치도록 원했어. 그대 다시 봐.